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아 진짜요? 대화하다가 한국인 친구들이 막 중국어 발음 배우고 막 이런 거 와 재밌다 신기하다 막 이거 되게 나누고 유이스 수은씨 맞다 수은씨가 수은이 그 공작원 다니고 있잖아요. 네. 지금도 저도. 다니고 있어요? 네, 어,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 다 해도 어 혹시 뭐 네. 같은 반 다니고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같은 반 다니다가 아, 드디어 같은 반 아니군요. 저희 진짜 작년 스케줄 다 똑같았죠? 네네 시간표도 다 똑같고 공작까지 다 똑같고 작년에 같이 다녔어요? 네 같은 반? 같은 반 그럼 레벨은 비슷해요? 아니요? 누가 더 실력은 높아요? 실력은 비슷한데 실력이 비슷해요? 실력은 비슷해요. 아 지금 좀 대결해볼까요? 중국어로 아 타만네가 짤 孔子学院就是他们两个人都在孔子学院上中文然后那个台黑说他们的那个 level 就是那个水平差不多然后我说 take your hip hop 시다就是让他们对决一下让他们说一下 이거그러면이제편집할까요어저그거할그거갑자기헷갈리는데저자꾸기숙사발음이너무안되는거예요다시한번만해주실수있어요 수셔 수셔 그러면 수셔 짜이 我在 我在我在大学宿 宿舍 이렇게말하면저는기숙사살아요네 저는기숙사살아요我在大学宿舍住住呢살다고주하다住 어그我住在이렇게 아我住在的태요 어쩌어我住在大学宿舍 宿舍응 대화대화 아사실아는중국어얼마없어요니하오 니하오 소걸언니니지오셰마민즈 소걸 어그러면你在哪儿？ 啊，录音棚，녹음실，录音棚。 嗯，그럼요그럼우리중국어이만할까요 네네이제많이배우고 더배워볼게요 아저근데중국어약간배우면서제일재밌었던기억이그아까말한주걸륜씨나오는말할수없는비밀을중학교때봤어요한창중국어배울때인데 不能说的秘密말할수없는비밀 아근데신기한게제주변에한국인친구들이거의다그영화를봤거든요 그영화가진짜유명해요굉장히인기많았어요네저한세번본것같은게다세번다 그렇게재밌었어요 학교에서다틀어주셨어요계속선생님들이그영화를 근데그거는영내에관한그런이야기인데 어근데되게잘만들었잖아요영화를그리고사실내용에뭐크게문제될만한내용도없고그러니까학교에서틀어주기딱적합한 약간왠지한국사람들이막영적인 영적 영적히스토리이런거좋아한것같아요뭐말할수없는말할수없는비밀도그렇고뭐요새뭐도깨비도그렇고아영적인거 아약간그런거좋아해요말할수없는비밀나의소녀시대그런것처럼좀그런아름다운사랑이야기그런거좀좋아하는것같아요 아름다운사랑이야기 그렇죠네그거랑또최근에뭐있었는데약간그런식의중국영화를좋아하는것같아요좀아기자기하고아말할수없는비밀때문에한동안그피아노되게유행했어요그곡들 그거저도옛날에 배웠다가 실패해가지고 포기했어요 그때재밌었던게그영화끝부분에이제다진실을알게된남자주인공이책상에다가중국어로워이러면서그딱중국어를쓰는장면이있어요근데그때그걸알아보겠는거예요 그, 래서그때중국어배우고있다면서요 네그때막배울때라그게너무제가알아볼수있는게너무재밌었던거예요그래서 그랬던기억이나요 台黑和松文他们现在都在孔子学院里面学中文那我身边的很多的韩国朋友们他们基本上都在学中文好像我认识的韩国朋友都有在学吧现在学中文就是越来越热了那相信以后应该在不久以后会有更多的外国朋友会说一口流利的中文我很期待那一天的到来 那不仅仅是中文，还有像一些中国电影啊，然后中国台湾的一些电影啊等等的，其实在韩国的人气还是蛮高的。 우리오늘정말많은이야기를했는데요혈액형이야기도하고한국의입시에대해서도말하고 반장 네반장한국의그런학급문화에대해서도 맞죠그네간단하게차네얘기도하고 네 많은이야기를했네요 저의 아순환생활습관도얘기하고 또이제일찍잘건가요 정말일찍자야돼요 그저도알긴아는데그잘안되더라고밤에잠이안와요저는솔직히 아순환때문에 습관습관저도 네꾸준히일찍자려고한데근데그거어렵더라고요그래서저도뭐1시1시2시그때자 일찍자는거힘든데아침에는항상후회하게되는거예요 어맞아요 아일찍잘걸근데성원그늦게자는것때문에되게많이혼나고있어요주변에서그일찍자는거되게주장하는친구가있거든요 그친구랑같이살아야겠다 아안될걸요아마그쵸 안돼요 그나마제가좀늦게자는편인거지그친구는막10시에도자거든요 건강하겠다 어떻게10시에자는지참신기해요 어신기해요신기해요 그러면그친구는몇시에일어나죠 일찍일어나요그친구는 그친구는기본으로한10시간자야돼요자기몸이그래서10시에자서7시에일어나고이래요 아네여자예요 네정말많이자죠 네정말많이자는그 A형 친구 네그러면오늘저희얘기이만마무리할까요 那我们下次再跟大家继续聊咯。 다음에또만나요。 안녕히계세요。 안녕。 안녕。